잡은 떨어져서 땅 위에 뒹굴고 가을도 소리 없이 다시 찾아왔는데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대는 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르네. 허전한 마음에 정점시 걸어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네. 아, 내 마음은 어디로 갈까. 낙엽은 떨어져서 땅 위에 뒹굴고 가을도 소리 없이 다시 찾아왔는데 언제나 나에게 다정했던 그대는 내 곁을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르네. 떠나가고 돌아올 줄 모르네.